여러 줄 가운데 가장 짧은 줄을 골라서 뒤에 서면 그 줄이 가장 늦게 줄어든다. 동전을 떨어뜨리면 500원짜리는 꼭 장롱 속으로 굴러들어가고 10원짜리만 바로 앞에 떨어진다. 라디오를 틀면 꼭 좋아하는 노래의 끝부분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FM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묶어서 낸 책이 요즘 참 인기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 재치나 기발한 생각에 수긍이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원칙이 사라진 세상이면 이렇게 냉소적인 이야기가 법칙으로 둔갑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냉소적인 시대, 진지함을 잃은 사회, 비록 그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도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변함없는 것들도 있죠. 썩은 것은 결국 무너지고 진실은 밝혀진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찾아온다. 이런 건강한 믿음이요. 하이틀의 박정철 씨, 개포동의 양형모 씨, 서울 마포구 공덕일동의 김영미 씨, 하이틀의 고영균 씨, 그리고 김유진 씨, 장우빈 씨, 이상현 씨, 대구의 유경아 씨 잘 들으셨어요. 신청곡, 영화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띄워드린 샌프란시스코 스캇 맥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의 가사를 히어링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다 들으셨을 테지만 저는 그 가사가 다 귀에 들어오진 않지만 어느 분이 제게 말씀하시길 이 곡은 그야말로 60년대 말 미국 플라워 무브먼트에 대해서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노래에 대해서도 모두 다 그 가슴 깊이 다가오는 그런 어떤 감동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렇게 건강한 노래입니다. 이 냉소적인 시대에 우리 모두 건강한 마음으로 좀 더 낙천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날씨는 뭐랄까요? 자꾸만 사람을 좀 퇴폐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참 기분이 묘해지는 날씨였죠. 비가 오락가락하고 한낮에도 마치 밤 같은 분위기를 전해주는 하늘빛하며 만약에 기온이 조금만 더 낮았으면 이 비가 눈이 돼서 내렸을 텐데 아마 첫눈을 맞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차가 자꾸만 생각나는 하루였죠. 지금도 여러분 차 한 잔 옆에 두고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 곡이 어울릴 것 같아요. 눈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띄워드립니다. 에드워드 가위손의 타이틀 뮤직 서울 서초 3동의 서정명 씨, 겨울에 태어난 승수와 함께 들어주시고요.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이성우 씨, 역시 겨울에 태어난 승환이와 함께 들어주세요. 남자의 눈물이 흐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에이스 오브 베이스, 본조비 스팅, 스콜피언스 유튜브

have this girlfriend known as Elsie, with whom I shared four sordid rooms in Chelsea. She wasn't what you'd call a blushing flower. As a matter of fact, she rented by the hour. The day she died, the neighbors came to snicker. Well, that's what comes from too much pills and liquor. But when I saw her laid out like a queen, she was the happiest corpse I'd ever seen. I think of Elsie to this very day. I remember how she turned to me and said, what good is sitting all alone in your room? Come, hear the music play. Life is a cabaret, old chum. Come to the cabaret. And as for me, and as for me, I made my mind up back in Chelsea. When I go, I'm going like Elsie. Start by admitting from cradle to tomb, it isn't that long a stay. Life is a cabaret, old chum. It's only a cabaret, old chum. And I love a cabaret. 2차 대전 직전 30년대 베를린을 무대로 한 캐바레, 이 영화 캐바레 중에서 한 곡 띄워드렸는데요. 그 캐바레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그린 뮤지컬입니다. 라이자 미넬리가 주연했고 마포시 감독이 연출을 맡은 캐바레 중에서 라이자 미넬리의 음성으로 캐바레 띄워드렸어요.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이 30년대에는 초기는 참 조용했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거죠. 하지만 그런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그 심상찮은 고요함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런 움직임이 표면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것 그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프리츠 랑의 M은 이 영화는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프리츠 랑 감독의 M,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그 16번째 영화입니다. 실종된 어린이들이 차례차례 시체로 발견되면서 마을은 공포에 빠집니다. 연쇄살인범은 휘파람과 함께 그림자로만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됩니다. 이 영화 M은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는 경찰들, 마을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범인을 잡고 나서 그 범인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마치 나치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프리츠 랑 감독의 M, 독일 표현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독일 표현주의는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배한 뒤에 그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난 영화 사조죠. 당시 독일을 이끌었던 바이마르 정권은 무기력하게 짝이 없었고 경제는 파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 역시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잡지 못한 상태였고요. 이런 독일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조류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표현주의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특징은 그 당시에 어두운 독일 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것, 또 세트는 초현실적으로 꾸며졌다는 것, 그리고 어둡고 밝은 그 명암이 극단적으로 대조됐다는 것, 이런 것이 표현주의 영화의 특징이죠. 영화 M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상황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화는 마치 정신분열증 환자의 내면 세계를 들여보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던져줍니다. 이런 독일 표현주의 영화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까지, 그 전까지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영화 이론가인 지그프리드 크라카우는 칼리가리에서 히틀러까지라는 책에서 그 당시 독일 사회를 몰고 갔던 나치즘의 분위기를 영화가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는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프리츠 랑 감독은 M을 만들고 나서 나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는데요. 194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헐리우드의 필름 누아르 영화들, 바로 이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80년대 SF 영화의 화면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독일 표현주의 영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종종 느낄 수 있죠. 자, 프리츠 랑 감독이 미래 사회를 아주 암울하게 그린 영화가 있는데요. 메트로폴리스.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초기에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네요. 이 메트로폴리스의 음악을 후에 조르지 모르더가 아주 현대음악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곡, 조르지 모르더가 직접 작곡한 바벨의 전설 들어보죠. 프리츠 랑 감독의 메트로폴리스 중에서 조르지 모르도가 후에 작곡한 음악 바벨의 전설 띄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감독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작품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감독 하면은 아마도 프랑스의 장 비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성 폐질환에 시달리던 그는 단 네 편의 영화만 남기고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네 편의 영화는 단편 영화 두 편, 장편 영화 두 편입니다. 단편 영화 니스에 관하여, 프랑스의 수영 챔피언 장 따리스, 그리고 장편 영화 품행 제로와 라탈랑드입니다. 특히 1934년에 만든 이 장 비고의 마지막 영화 라탈랑드는 지난 91년에 영국의 영화 잡지인 사이트 앤 사운드지가 영화 사상 10편의 영화를 뽑았을 때 그 10편 중에 한 편으로 선정될 정도로 걸작입니다. 그 사이트 앤 사운드지에서는 평론가와 감독을 각각 나누어서 10편을 뽑죠. 그래서 평론가 베스트 10에는 들어가더라도 감독 베스트 10에는 들어가지 않는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라탈랑드는 평론가들에게는 6위로 그리고 감독들에게는 5위로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장 비고의 영화를 얘기할 때 시적인 리얼리즘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시적인 리얼리즘.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그 17번째 영화인 라탈랑드에도 역시 그 표현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신혼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화면은 초현실주의 화가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주 환상적인 영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흔히 그랬던 것처럼 이 장 비고도 살아있을 때보다는 죽은 뒤에야 비로소 진가를 평가받았는데요. 영화가 흥행이 안 되는 바람에 잊혀지다시피 했던 그가 40년대 후반에 다시 발견되고 재평가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의 영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감독들은 프랑스의 장 르누아르와 누벨바그의 장리 고다르, 또 미국의 오슨 웰즈가 있고요. 또 프랑스의 누벨 리마주 감독으로 손꼽히는 레오스 깨락스 감독이 있습니다. 자, 레오스 깨락스 감독이 두 번째 영화가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개봉하죠. 모베상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데이빗 보위의 노래 Modern Love.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경기도 부천 소사구의 심혜정 씨, 부산 금정구 구서 이동의 김유미 애청자 어떠셨어요? 이 곡 데이빗 보유가 부른 Modern Love, 레오 게럭스 감독의 영화 모베상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1934년 이 해는 적어도 미국 경찰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정말 기억할 만한 해입니다. 그해 5월 23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의 주인공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베루가 잠복 경찰의 손에 사살당한 날입니다. 그들이 죽는 장면은 장선우 감독의 너에게 나를 보낸다 이 영화에 삽입돼 있기도 한데요. 그 당시 보니 파커는 23살이었고요. 클라이드 베루는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달 뒤인 7월 22일 이때는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베로우만큼이나 이름을 날리던 은행 강도 존 딜렌저가 경찰에 의해서 역시 사살됐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한 극장에서 막 개봉된 클라크 게이블 주연의 맨하탄 멜로드라마를 보고 나오다가 극장 앞에서 리볼버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이 존 딜렌저는 은행 강도와 탈옥 또 살인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람만 해도 16명이나 살해한 그런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특히 변장 술이 아주 뛰어났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수염을 길러서 얼굴을 바꾸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에 염산을 뿌려서 지문을 없애기까지 했을 정도로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이 딜렌저 역시 보니 앤 클라이드처럼 영화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딜렌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딜렌저라는 제목으로만 무려 3번이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최후를 맞이하던 1934년 그해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모았던 영화는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It Happened One Night이었어요.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18번째 영화입니다. 30년대 최고의 흥행영화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영화 콜롬비아 영화사를 단숨에 빅 메이저 영화사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TV를 통해서요. 나중에 또 한번 방영됐을 때는 비디오로 녹화까지 해놔서 지금도 그 테이프를 갖고 있는데요. 신문기자인 클라크 게이블과 백만장자의 상속녀인 클로데트 골베르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 정말 코믹합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한 장면이 있죠. 클라크 게이블이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기 위해서 차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가 아무리 온갖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도 차는 서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그 모습을 놀래듯이 바라보던 클로데트 골베르가 아주 여유 만만한 표정으로 치마 끝을 살짝 걷어올려서 다리를 보여주자 말자 차가 그만 단숨에 그 자리에서 서버립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헐리우드에서는 스크루볼 코미디라는 아주 새로운 장르가 유행하게 됐죠. 프랭크 캐프라 감독, 그는 영화 속의 아메리칸 드림을 가장 잘 표현해내서 가장 미국적인 감독으로 손꼽히는데요. 사회적인 갈등과 계급 문제를 온정주의와 낙관주의를 통해서 그냥 풀어버린 그런 감독입니다. 이 영화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은 클라크 게이블과 클로데트 골베르의 스타 시스템 그리고 이 프랑크 카프라의 연출 솜씨가 아주 멋진 조화를 이룬 수작이지요. 자,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에서 클라크 게이블이 히치하이킹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그 방법을 동원해도 차는 서지 않았을 때 여자가 치마를 올리자마자 금세 차가 서는 그 장면 한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죠. You figured that out all by yourself. Huh? Yeah, that's nothing. Yeah, number three, that's a pip. Yeah, that's a pitiful one. You know, when you're broke and hungry and everything looks black. It's a long sweeping movement like this. Gotta follow through, though. Oh, that's amazing. Hmm? Yeah, but it's no good, though, if you haven't got a long face to go with it. Here comes the car. Okay, now watch me. I'm going to use number one. Keep your eye on that thumb, baby, and see what happens. I stood up my eye on the thumb. Something must have gone wrong. Oh. Try number two. Mm. Well, when you get to 100, wake me up. I think I'll write that book after all. Yeah, I'll think of all the fun you had, though. Do you mind if I try? You? Don't make me laugh. Oh, you're such a smart aleck. Nobody knows anything but you. I'll stop a car, and I won't use my thumb. What are you going to do? It's a system all my own. 이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에서 클락 게이블과 클로데트 골베르가 밀고 당기는 사랑 게임을 끝낸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의 대장정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1935년 10월 20일이었죠. 모택동이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로부터 탈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대장정은 368일 동안 계속됐고요. 이동한 거리는 무려 12,500km나 됐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태동한 어떤 발판이 된 장정인데 저 학교 다닐 때는 이 대장정의 이름을 따서 뭐 통일 대장정, 무슨 대장정 하면서 학생들이 우리들이 아주 많이 이름을 붙였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하튼 이 대장정이 끝난 그 다음에 1936년 7월 31일에는 스페인 내란이 일어났고요. 1937년 6월 3일에는 영국의 윈저공이 사랑을 찾아서 왕관을 버리고 심슨 여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같은 해 6월 7일 헐리우드 최초의 섹스 여신으로 추앙받던 진 할로우가 신장질환을 앓다가 2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유명한 금문교가 개통됐어요. 이렇게 현대사회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복잡 다양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을 때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라는 걸작 한 편을 완성합니다.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19번째 작품입니다. 원래 코미디 영화의 원조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었어요. 그 1910년경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코믹한 재능을 갖고 있는 우스꽝스런 남녀를 찾아내서 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붐이 일었었는데요. 그들은 조르주 멜리에스가 구현해낸 카메라 트릭 수법 또 체이스 장면을 정말 한껏 활용해서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한창 인기를 모으고 있던 이 코미디 영화는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 뒤 유럽 코미디의 스타일과 형식을 연구하던 맥세네트가 키스톤 스튜디오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코미디 배우들과 시나리오 작가를 모아서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배출된 인물들 가운데는 포드 스터링, 에드거 케네디, 찰리 체이스, 그리고 찰리 채플린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까지 코미디 영화는 아주 상영시간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1914년에 맥세네트가 틸리의 구멍난 로맨스라는 장편 코미디 영화를 만들면서 그 길이가 점점 길어지게 됐죠. 그런데 1927년 영화의 사운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부침을 많이 겪은 영화 장르가 바로 이 코미디였습니다. 슬랩스틱 코미디를 주로 해서 몸동작으로 관객을 웃겼었는데요. 그들에게는 말이 오히려 장애가 됐던 거죠. 그래서 버스터 키튼이나 레이몬드 그리피스 같은 그 위대한 코미디 영화인들이 새로운 영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채플린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1940년에 그때서야 첫 번째 유성 영화인 위대한 독재자를 만들어냈죠. 모던 타임스는 1936년작인데요. 여기에서 그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만 소리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공장에서 일하던 찰리가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 때문에 고통받다가 결국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는 비극을 그 특유의 채플린 특유의 솜씨로 아주 코믹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웃음 속에 눈물을 감추는 채플린의 코미디. 이걸 보고 있으면 진짜 코미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모던 타임스 중에서 스마일 띄워드립니다. 토머스 베커만의 첼로 연주입니다. 울산 동구 일산동의 이정하양. 친구 영미가 이 곡도 좋아했을까요? 아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스마일 띄워드렸는데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화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4편의 영화 소개해드렸는데요. 16번째 영화부터 19번째 영화까지 먼저 프리츠 랑 감독의 M, 또 장비고의 라탈란트, 그리고 프랭크 캐플라 감독의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마지막으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였습니다. 서울 도봉구 수유삼동의 우성희 씨 듣고 계십니까? 뮤지컬 제킬 박스와 하이드 씨 중에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Once Upon a Dream. once upon a dream, and I was afraid. The dream was so exciting, but now I see it fade, and I am here alone. Once upon a dream, you were heaven sent to me, but it wasn't meant to be. Now you're just a dream. Could we begin again? Once take a deep breath and do what you do best. As it seems, you've been in my dreams all my life. I love when you do that hocus pocus to me. The way that you touch, you got the power to me. You give me that look, it's almost unreal. It's almost unreal. It's a crazy world. 대전 중구 문창 2동의 송인권 학생. 이사가기 전에 선물로 이 음악 선물만 해도 만족하실지 모르겠어요. 신청곡 띄워드렸는데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형제 중에서 Almost Unreal, 락셋의 음성이었습니다. 10년 된 세탁기가 드디어 멈췄어요. 10년 된 TV도 고쳤고요. 10년 된 가스레인지도 바꿔야 하고요. 10년 된 압력솥도 바꿀지 모르겠어요. 20년 된 선풍기는 버렸고요. 하신 대전 중구 유천동의 정선양. 글쎄요,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요. 혹시 제가 보내드리는 CD도 10년 후에나 듣게 되실 것 같은데요. CD 데크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CD 보내드릴 테니까요. 친구 윤재랑 사이좋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헐리엣 영화음악 CD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은평구 가련이동의 이은경씨의 신청곡입니다. 25일은 제 피아노 제자 진호 오빠의 생일입니다. 101번째 프로포즈에서 여자 주인공의 예대인이 에릭 사티의 짚노패드를 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오빠가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치지만요. 이 선생이 보기에는 곧 그 수준에 무난히 이를 거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때에는 이 은경이를 위해서 쳐달라고요. 오빠 생일 축하해요 라는 제일 중요한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자, 진호 오빠라는 분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 곡 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미리 그 곡 띄워드릴 테니까 잘 녹음하셨다가 나중에 꼭 연습하십시오. 101번째 프로포즈 중에서 에릭 사티의 짚노패디 1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